마지막 입세. 아주아주 먼 옛날 플로렌스의 한 마을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츠빌 거리에서 예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때 이 거리를 그 어느 곳보다도 활기차게 만들었던 화가와 예술가들이 이젠 아름다운 예술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가난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했지만 화가와 예술가들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너무나 적었어요. 아츠빌 거리는 아름답던 빛을 조금씩 잃어갔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물감을 못 가지고 놀게 했죠. 화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울하고 어렵던 시기에 몇몇 예술가들은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용감한 두 명의 예술가는 바로 수와 존 씨였어요. 수와 존 씨는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그린 멋진 그림을 잡지사에 팔았죠.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은 그림에 열정을 쏟는 것이 행복했어요. 두 사람 중에서도 특히 수는 아주 강인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어떤 문제도 우아하게 맞섰죠. 반면 존 씨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어요. 한편 수와 존 씨에게는 배어머 씨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배어머 씨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였어요. 하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죠. 그는 보이는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렸어요. 길가에 있는 벤치에도,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도, 심지어는 나무에도요. 배어머 씨는 활기차던 아츠빌 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흔치 않은 화가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화가였기 때문에 그는 종종 수가 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물건 뒤쪽에다 그늘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면 그림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진단다. 어우, 배어먼 아저씨.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해보세요. 아, 글쎄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겠니? 난 혼자 사는 데다 돈도 거의 안 쓰는걸. 이 마을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지.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존 씨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치료를 위해 의사도 노력했지만 존 씨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지겠죠, 선생님? 존 씨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을 적어뒀어요. 그보다도 수, 존 씨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설득을 해봐요. 병이 빨리 낫지 않고 계속 아픈 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낫는다고 믿어야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는 존 씨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존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직장에서 들은 농담을 해주고 방을 생기 있게 만들려고 꽃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수. 너도 일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마음이 안 좋아. 너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넌 내 친구잖아, 존 씨. 네가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거야. 안녕, 얘들아. 혹시 내가 방해한 거니?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 예쁜 존 씨는 몸이 좀 어떠니? 별로예요. 어우, 존 씨. 금방 나을 거야. 믿음을 가져.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배어먼 아저씨. 몸이 약한 것도 지긋지긋해요. 어우, 저런. 나 약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존 씨. 네. 수가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 해줬어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야. 정말 그래요. 배어먼 아저씨, 가장 최근에 그리신 그림이 뭐였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내 꿈에 대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츠빌 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 이곳의 화가와 예술가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야. 거리 곳곳에 모여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근사하지 않니? 너무 꿈같은 이야기네요, 배어먼 아저씨.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걸요. 하지만 그게 멋진 거지. 꿈이라는 건 무엇이든 꿀 수 있는 거잖니.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테니까. 언젠가는 나의 작품이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난 그 길을 찾을 거고. 예술에는 아주 신비롭고 강한 힘이 있단다, 얘들아. 정말 훌륭한 작품은 의사가 의학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어. 예술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해. 내 말 명심하렴구나. 알았지, 존 씨?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 존 씨? 저기 벽에서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굴이요. 저 담쟁이 덩굴을 보는 게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렇죠. 하지만 담쟁이 덩굴도 절 떠나고 있어요. 덩굴을 처음 봤을 땐 잎이 10개였는데 이젠 7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잎마저 떨어지면 저도 희망을 잃을 것 같아요. 아니야, 존 씨.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야? 존 씨에게 소리 지르지 마, 수. 누군가가 슬퍼할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은 더 속상해지는 법이야. 게다가 존 씨는 아프잖니. 지금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아저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 존 씨. 존 씨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존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어요. 의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존 씨가 약을 먹으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걱정이 된 수는 의사에게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존 씨는 심리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날 건물로 들어간 수는 바닥에 앉아있는 베어먼 씨를 보았어요. 그는 흠뻑 젖어 있었죠. 베어먼 아저씨, 괜찮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지. 오늘 공원에 있는 벤치에 그림을 그렸거든. 지붕 아래에 있는 의자들 있잖니. 네? 지붕 아래에 있는 벤치에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거라면 20개도 넘잖아요. 거기 전부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 하루만에요? 아저씨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젖으셨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도 안 맞을 텐데. 아, 우산을 챙겨온다는 게 깜빡했지 뭐니.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네. 아저씨도 참. 요즘 마을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거 아시죠? 아저씨도 건강에 신경 좀 쓰세요. 열은 없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의사 불러드릴까요? 이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건 있어? 난 그림을 그릴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 걱정 안 해도 돼. 몸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예술은 내 인생이라고. 그나저나, 존 씨 몸은 좀 어떠니? 별로 안 좋아요. 존 씨가 말한 담쟁이 덩굴 기억나시죠? 이제 덩굴잎이 4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즘 계속 그 잎만 보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잎은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아저씨. 만약 떨어지면 존 씨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오늘 온종일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잖아요. 분명 바람 때문에 잎이 모두 떨어졌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잎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까, 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란다. 그래요? 전 길이 안 보여서 제 의지까지 사라지는 기분인걸요. 전 존 씨에게 가볼게요. 아저씨도 꼭 의사한테 가보세요. 아셨죠? 꼭 그러도록 하마수. 존 씨에게 안부 인사 전해주렴. 그날 밤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어요. 아츠빌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폭풍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꼭 닫고 있었죠. 하지만 존 씨는 수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덩굴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는 반대했죠. 창문을 열어둔 동안 집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온다면 존 씨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존 씨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가 마지막 잎이 떨어졌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태양이 밝게 빛났어요. 폭풍이 드디어 지나간 거예요. 수는 이제 창문을 열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창문을 닫아놓을 순 없으니까요. 수는 눈을 감고 커튼을 걷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어, 존 씨! 마지막 잎이 그대로 있어! 뭐라고? 정말이야? 어떻게 아직 붙어있는 거지? 그야 당연히 잎의 뜻이지, 존 씨. 배어먼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네 말이 맞아. 아, 수, 내 약 좀 갖다 줄래? 저 작은 잎도 폭풍과 맞섰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반드시 나을 방법을 찾을 거야. 어우, 존 씨, 원하는 건 다 갖다 줄게. 말해봐, 필요한 게 뭐야? 예술에는 아주 신비롭고 강한 힘이 있단다.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어. 필요한 게 있어, 수. 내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다 줄래? 부탁할게. 존 씨의 말에 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수는 가지고 있던 미술용품을 모두 존 씨에게 건넸죠. 그리고 침대 옆에 캔버스를 세워주었어요. 수는 자신의 친구가 돌아와 정말 기뻤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존 씨는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의사와 수는 정말 깜짝 놀랐죠. 존 씨는 더 이상 자신이 약하다거나 자신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와 함께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죠. 나 다음번에는 런던 브리지를 그리고 싶어, 수. 언젠가는 그릴 수 있을 거야, 존 씨. 근데 배어먼 아저씨는 어디 계셔? 아저씨 본 지도 되게 오래됐네. 아,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어, 존 씨. 네가 완전히 회복하면 알려주려고 그동안 기다렸거든. 배어먼 아저씨가 많이 아프셨어. 나이 때문에 회복도 미뤘고. 폭풍우가 치던 날 밤 기억나? 아저씨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아프셨어. 뭐라고? 의사한테 진찰은 받으신 거지? 배어먼 아저씨가 하셨던 말이 있어. 그림을 그릴 때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고 하셨거든. 대체 무슨 말이야? 밖에 있는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을 봐. 아직 그대로 있지? 심지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그날 밤 아저씨가 그린 거야. 배어먼 아저씨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화가야. 아침에 추위에 벌벌 떨고 계시던 걸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셨어. 얼마 전 아저씨를 만났는데 자기 일처럼 정말 행복해 하셨어. 네가 회복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며 안심하시더라. 아저씨가 그린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이 너에게 힘을 줬다고 말씀드렸어. 아저씨는 돌아가셨어, 존 씨.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존 씨, 아저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네가 도운 거야. 언젠가는 아저씨의 작품이 누군가를 살릴 거라고 하셨었지? 저 마지막 잎을 봐, 존 씨. 아저씨가 그린 저 그림이 결과적으로 네 목숨을 구한 거야. 아니야, 수.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아저씨가 완성한 걸작이지. 내가 반드시 아저씨의 꿈을 이루겠어. 얼마 후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새와 배어마 씨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화가와 시인, 무용수와 가수 등 모든 예술가들이 그의 영감을 받았죠. 아츠빌 거리의 예술가들은 담쟁이 동굴 아래에 모여 삭막해진 그곳을 예술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겠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거리엔 다시 활기가 넘쳤고 모든 벽에는 그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기도 했죠. 존 씨와 수는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아 배어먼 아트라는 아카데미를 열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그곳에 보냈죠. 사람들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을 알았기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존 씨와 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츠빌 거리의 사람들은 예술이 있는 삶을 되찾은 것에 안도했어요.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 돈의 일부를 배어먼 아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배어먼 아트는 나날이 성장해 배어먼 협회로 발전했어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배어먼 협회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다른 그림을 배우기 전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배운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지막 잎새죠.